조선의 여명거리 건설장에서 녹화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살림집 호동들과 공공건물들이 새로운 녹색형 건물들로 단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조건에 맞게 건물들의 옥상을 비롯한 여러 공간들에 이미 심어놓은 잔디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와 함께 20여 종의 나무모 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림집과 공공 건물들의 수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들에 대한 잔디, 나무 심기가 전부 끝났으며 여러 구간들의 녹화가 완료됐습니다. 타가소, 유치원 등 공공 건물들의 지붕 위에 실리적인 수경식 재배 온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에 은행, 수삼, 정향, 살구나무를 비롯하여 수십 종의 나무를 거리 형성안에 따라 심는 사업도 진척되고 있습니다.